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불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, 몽골 김일성 유치원, 김정일 유치원, 김정숙 유치원, 파키스탄 카라치 주체사상연구 청년 및 대학생 조직, 1조 학술 교육 교류협회, 슬로베니아 조선친선협회,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준비위원회, 국제민주여성연맹과 세계민주청년연맹위원장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, 국제기구 친선단체들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.